못할 만큼 한참을 뒤에 오던 그녀였죠. 빨리 오라며 그녀를 다그치고 답답한 맘에 난 없어서 걸었는데 천천히 걸을 걸 그랬죠. 먼저가 날 잃었었는지 그녀가 오지 않네요. 하루를 헤매다 돌아온 그녀는 어제보다 많이 다른 모습이죠. 날 보며 웃는 미소도 만날 수 있나요? 조금 더 함께 하고파 그렇게도 천천히 걷던 그녀를 알지 못한 내제로 보내야 하나요? 그대 혼자서 힘든 일이라 나 그대 따라서 이별이란 슬픈 세상에 나도 함께 갈게요. 고개를 저으면 그저만 저으면 예전처럼 다시 만날 수 있나요? No. 조금 더 함께 하고파 그렇게도 천천히 걷던 그녀를 난 보내야만 하죠.